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신임장을 봉정한 얀 을레 그레브 스타드 주조 노르웨이 왕국 특명전권 대사가 20일부터 24일까지 조선 외무성 부상과 인권 담당 대사 등 해당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쌍무관계를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현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측은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있으므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전략 자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의 무분별한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해국 재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추동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핵동력 잠수함 미시시피호와 같은 전략 자산을 또다시 조선반도에 끌어들인 것이 매우 경솔하고 전략적으로 크게 잘못된 결심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측은 조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